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조선인민군 내무군 군인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새들어 사는 세상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되면 모두 다 집을 비워주고 떠나야 하지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부러워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슬기롭게 투자한 사람과 같았지요. 온유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철거될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뻐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으로 우리의 자그만한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니지는 않고 있는지요. 오늘 이 방송 시작하며 저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치 말게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풀어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워킹 프레이즈가 찬양합니다. 워킹프레이즈의 찬양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순서이죠.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지훈 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지만 너무 미소가 예쁘셔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청아하시고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가게 된 데까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교회로 가게 돼서 저희가 가는 이야기부터 원장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만 해도 사실은 설레요. 네. 이런 걸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이,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떤 분께서 듣고 계신다면 과연 그렇게 설레였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설레임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그날 지난주에 제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하는 네. 그 찬송에 이끌려서 아는 분과 함께 그날 교회를 가는데요. 네. 교회를 가는 곳에 내가 살던 곳에서 버스 타고 내전거장인가 가야 돼요. 예. 가는 길에 그분께서 저한테 찬송 이게 그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그 앞에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걸 읽어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가면서 읽었어요. 뭐 네. 가면서 읽다 보니까 뭐 별로 그게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도 사실 아니고 되게 어렵잖아요. 네. 처음에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무심 결에 이렇게 뭐 몇 번 읽어보면서 갔는데 가서 거기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하는데 네. 금방 버스에 오면서 몇 번 읽어본 게 줄줄줄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내가 뭐 외우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제가 그 고마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 들었던 선교가 그 제목이 주제가 뭐였냐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아, 그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나고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네. 넌 얼마나 힘들었니 하는데 아. 내가 지금껏 북한에서부터 중국에까지 이렇게 어려웠던 삶이 그냥 그 품에 그냥 팍 엎어지는 아, 네. 막말에서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서 그냥 네. 막 예, 그 뭐랄까 기쁨이 충만하는 그렇죠. 예,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네. 첫날인데 네. 일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민박집사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나 여기서 며칠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네. 3일 동안 금식한대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금식할 테니까 네. 그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3일만 여기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3일 있으면서 금식을 하고 네. 기도를 했어요. 아. 근데 사실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죠. 예, 할 줄도 모르고 했지만 그냥 거기서 내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 아.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계속 찬송만 들었다는 것. 네. 그 찬송이 단순히 음악인 것 같았지만 그거는 그 찬송 속에는 내 삶이 있었고 내 마음이 있었고 내가 주님 앞에 하느님 앞에 성령님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네. 그분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아. 찬송을 통하여 나는 그분이 품에 안겨있는 아기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희한한 게 이게 탈북민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몇 분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 김진우 원장님은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긴 아기와 예.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네. 그렇게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오시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되게 열악하거든요. 위험하고. 그렇죠. 예, 밤에 자다가도 사실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요. 네. 그 뒷골방 같은 데서 혼자 자다가 무섭게 되면 밤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 그 베개통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베개통을 이렇게 꿇고 앉아있는데 그 베개통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내가 안고 앉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또는 아멘.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예. 내가 그분이 내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무섭지 않구나. 아멘. 이런 느낌들이 내가 그 어려운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삶이 활력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이 항상 우울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내가 내 뒤에 내 부모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딱 받치고 서 있는데 내가 그렇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든든함이 있으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아. 자신감이 넘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여서여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더냐면 막 이렇게 검문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럴 때는 항상 두근거리거든요. 항상 안 걸렸어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안 걸릴까? 다른 사람 네.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 얼굴에 있는 뭔지 모를 자신감. 그렇죠. 그것이 저 사람은 분명히 불법 체류는 아닐 거야 하는 느낌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있고, 예. 우리도 가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긴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으시는 거다. 네. 예.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분을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렇죠. 찾으면 언제든지, 아, 나 여기 있어. 그렇죠. 어, 너 거기 있었니? 나도 여기 있단다, 얘야.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그렇게 처음에 중국에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했는데 갑자기 웬? 이러면서 굳고 내가 부인을 했지만 그렇죠. 그분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항상 제한테 있다가 아, 네. 내가 정말 필요해서 아빠! 하고 부를 때 내 여기 있단다. 이렇게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 아멘.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가 중국에서 감옥에 두 번 갔었고 그 역경 속에서도 나를 견딜 수 있게 했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감옥에 가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옥에는 어떻게 뭐 체포돼서 어떻게 네, 체포돼서 아무래도 갔었죠.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아. 뭐 제가 주님을 모를 때 네. 어,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분명히 저 사람은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여차여차 했던 이후로 그때는 위험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증 줘서 그냥 나왔어요. 아. 근데 두 번째로 정말 그 완전히 작정하고 잡혔던 거는 네. 한국으로 오려고 아, 한국 기도였네. 예, 한국으로 오려고 중국을 베이징을 떠나서 권명에 갔다가 아.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가다가 예, 예.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라오스에서 잡힌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미얀마로 왔었고 네. 미얀마 감옥에 있다가 다시 중국 감옥에 왔고요. 아, 그랬네요. 중국 감옥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북한 사람이다. 예, 예. 몇 명이, 서너 명이 같이 떠났어요.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틀 안에서 조사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중국을 떠날 때 우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였고 내가 저보다 어린 그 예. 친구들을 한 서너 명 함께 네 명이 떠났어요. 떠날 때 그 친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몇 가지를 적어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뭐냐면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네. 예 주날개 밑에 거하라 예.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그 노래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를 그 친구들한테 다 적어주고 배워주고 네. 이걸 부르면서 간다. 그렇게 하고 저는 떠나면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모세한테 주었던 그 지팡이가 아멘. 제 손에 들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기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어린 친구들을 안심시키면서 떠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라오스에서 잡혔고 중국 감옥에까지 결국 오게 되고요. 중국 감옥에서 참. 예 각자를 따로 그렇죠. 걷어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웠고 어떻게 될까 뭐 앞이 막막했고 나중에 개별적인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방에 모여놓고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모여놓으니까 그 친구들 언니 주님께서 구해주신다면서요. 네. 왜 안 구해주세요? 네. 주님께서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투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말이 이 친구들이 주님께 하는 투정처럼 들렸고 그렇죠. 주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느꼈던 느낌, 제가 가졌던 느낌은 뭐냐면, 물론 저는 그때도 새신자였고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큰 깊이 같은 건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난내 뒤에 버티고 계신다는 것, 예,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친구들한테 신앙은 잘 모르지만 출애굽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자, 홍해는 막혔습니다. 막혔고. 이 상황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하여튼 오는 그 과정 중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독사의 대가리를 보라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독사의 대가리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정말 딱 주님 말씀을 믿고 독사의 대가리를 본 사람은 주님께서 살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의심을 품고 과연 그럴까 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벌하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홍해 뒤에 앞이 딱 막혔을 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미얀마에서 배를 타고 라오스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태국으로 들어갈 때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그렇지.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걸 주님께서 알으셨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중간에 막았다. 차단하지 그렇지. 않으셨겠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가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다 막혀 있고 막힌 뚫린 구멍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이게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안 가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런 아멘. 믿음이 여기에 그냥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차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 뜻은 한국 가는 것이지만, 당신 뜻이 내가 굳이 북한에 가는 거라면, 제가 갈게요. 예, 분명히 나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딸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고 그 친구들과 같이 감옥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매달렸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 감옥 안에서 중국 간수들이 우리한테 너네 신을 믿느냐, 너네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 싸움에서도 간수들하고 이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셔서 풀려나시게 되는데, 네. 어떻게 풀려나시게 된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을 하셨어요. 이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그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 한국이랑 또 중국이랑 이런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분들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우유부단했고 이런 것들은 좀그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는데, 예, 우리가 열심히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열심히 그렇죠. 기도를 했죠. 야, 정말 저도 잡혀봐서 압니다. 저도 두 번을 잡혔었거든요. 이게 아이고, 예. 진짜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다 네. 막히고, 앞이고 뒤고 옆이고 다 막혀. 진짜 뚫린 건 하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저는 이게 그때 너무 감방 안이다 보니까. 참담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막다 죽는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도가 살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누가 고발해서 잡힌 거예요. 고자질을 해서. 그것도 북한에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가련 유다라고. 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에요. 네. 뭐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아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발을 해서 제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저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안에서 막 저도 그 사람인지라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 나가서 너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나가면은 내가 뭐 칼로 배때기를 찌른다 뭐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게 되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15일을 갑체했었거든요. 근데 13일 됐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이는 자도 사랑했다. 근데 너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는 뭐 창에 찔린 것도 없고 네.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사랑하라 이걸 딱 주시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와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참 우리 집사님도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셨기 네, 때문에 아멘, 네. 그 안에서 또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참 그러면 그때 나오실 때 그 이 세 분 자매님들이랑 다 같이 나오신 네, 거예요. 네. 다 같이 나왔고 할렐루야. 한국까지 다 같이 왔고. 아멘. 네. 야 그러면은 그 노동 속에서 이 자매님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가요?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 잘 살고 네. 있고요. 예. 참 감사한 게 그분들이 우리 원장님을 보시면서 원장님 믿음과 원장님의 네. 기도를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참 놀랐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그 알게 됐을 때가 더 그 기쁘게 충분히 예.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충격이고 하셨을 네. 텐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 감옥에 잡혀있던, 교화소에 가있던, 지금 보위부 감방에 있던, 구류장에 있던, 보안소에 어둑침침한 그 빵깡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원장님을 보셨던 것처럼 불꽃같은 눈길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주의 강한 오른팔을 펴시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함께 있는 분은 정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더라도 정말 힘들 때 주님, 하나님 하고 한 번씩이라도 불러보셔요. 그러면 그분이 권능과 그분이 능력과 그분이 따스함과 그분이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따뜻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빛이 되고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늘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북녘 땅에서 먹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신앙초대석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지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날개 밑에 거하라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주 찬송 주 날개 밑에 그 알아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골반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하 8장 엘리사가 그 전에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집안을 이끌고 즉시 떠나 당신이 몸부쳐 살만한 데를 찾아가 사시오. 여호와께서 7년 기근이 이 땅에 내리리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기근이 이미 닥쳤소 하고 일러주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곧 집안을 이끌고 떠나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7년 동안 살았다. 7년이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왕을 뵙고 자기의 집과 땅을 달라고 청을 올렸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이룬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마침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청을 올렸던 것이다. 임금님,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 선생님께서 살려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하고 게하시가 아뢰었다. 왕은 그것이 사실이냐고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이 모두 이야기하자 왕은 여인의 일을 한 내시에게 맡기며 어명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땅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다. 마침 아람 왕 벤하닷이 앓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왕은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렸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여호와께 문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온갖 귀중한 물건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예언자 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왕 벤하닷이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낫겠는지 여쭤보라고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 병으로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르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얼굴을 붙이며 탄식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사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어떤 악한 일을 할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우는 것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메어쳐 죽이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릴 것이요. 하사엘이 소인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그대가 아람 왕임을 보았소. 엘리사를 떠나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자 왕은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다. 하사엘이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어 씌워 죽이거는 그 자리에 올라앉아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대 왕위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이었다. 여호람은 3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사위가 되다 보니 아합 왕조가 하던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전철을 밟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을 보시어 유대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에돔은 유대의 반기를 들고 저희의 왕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병거대를 출동시켜 4일로 건너갔다. 왕과 병거대장들은 밤에 출동하였다가 도리어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도망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에 이르렀다. 림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였다. 여호람 왕의 나머지 역사는 유대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의 일이었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리아였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하다 보니 아합 가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 맞받아 싸우려고 길르앗 라모스로 갔다. 그런데 아람군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왕은 길르앗 라모스에서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유대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였다.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지의 찬양으로 언제나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빛나는 오늘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늘 주님 함께 하시기를 그대 위해 나 기도해요 사랑으로 축복 가득한 너의 눈 속에 비친 그 따스함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그 소망 굳건히 자라가길 간절히 나 기도해요 사랑으로 축복하길 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푸신 능력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참된 평안 샘솟는 기쁨이 세상 속에 가득하길 온 맘 다해 나 기도해요 사랑으로 축복하길 원해 수지의 찬양으로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사랑이 이제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북녘땅 방방곡곡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전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우리 민족 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큰 비밀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 성원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께